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과 전희재사. 아, 오늘은 서점에 갔다 왔죠? 네. 교보문고, 그치? 네. 가서 책도 보고, 장난감 구경도 하고, 젤리도 먹고. 젤리도 먹고? 아, 젤리도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건 못 말했어. 오늘 갔더니, 진서, 구름빵 알지? 달샤베트도 알지? 구름빵하고 달샤베트 그린 사람이래. 그린 아줌마가 그거 그린 아줌마가 그거 만든 아줌마가 만든 책이야. 오늘 읽을 책은 구름빵하고 달샤베트를 만든 백희나 씨의 새로운 책입니다. 바로 장수탕 선녀님. 이거는 진짜 그림도 같이 봐야 돼요. 맞아요. 진짜 웃겨요. 장수탕 선녀님 읽겠습니다. 우리도 엊그저께 목욕탕 갔는데 맞아. 우리 목욕탕에서 노는 거랑 진짜 비슷해. 자. 나 손 잡고 했는데 우리도 그거 해봤지. 물 속에서. 숨 짱기. 자, 장수탕. 나 3살 때. 장수탕 선녀님. 우리 동네에는 아주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있어. 큰 길가에 새로 생긴 스파랜드에는 불가마도 있고 얼음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다는데. 엄마는 오늘도 장수탕이다. 그래도 한 가지. 울지 않고 때를 밀면 엄마가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냉탕. 덕진어. 감기 걸려도 엄마 모른다. 풍덩풍덩 발 딛고 개헤엄치기. 호프 호프. 국가대표 덕지 선수 금메달. 우와, 내 배가 침몰한다. 냉탕에서 우리 또 이렇게 노는데, 그치? 막 수영하고 놀지? 그치? 오, 그런데?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겁먹지 마라, 얘야. 나는 저 산속에 사는 선녀란다. 날개 옷을 잃어버려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지. 선녀 할머니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모른 척하고 끝까지 들어드렸다. 우와! 이럴 수가. 할머니는 냉탕에서 노는 법을 정말 많이 알고 계셨다. 쏴! 폭포수 아래서 버티기. 첨벙첨벙 바가지 타고 물장어 치기. 꼬르륵꼬르륵 탕 속에서 숨 참기. 이건 진짜 그림을 봐야 된다, 그치? 우와! 할머니 진짜 냉탕에서 노는 법을 아신다니까. 그런데 얘야, 저게 도대체 뭐냐? 아주 맛나게들 먹더구나. 선녀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가리키며 수줍게 물으셨다. 요구르트요? 응? 요구룽? 잠깐만요. 나는 뜨거운 탕에 들어가 때를 불렸다. 숨이 꽉 막혔지만 꾹 참았다. 엄마가 때를 밀 때도 눈물이 나려는 걸 꾹꾹 참았다. 때다. 드디어 엄마가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셨다. 나는 할머니께 요구르트를 드렸다. 맛나구나. 목이 조금 말랐지만 참을만했다. 다음에 또 할머니랑 놀면 좋겠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머리가 아팠다. 집에 와서 콧물도 났다. 거봐, 엄마 말 안 듣더니 감기 걸렸네. 냉탕에서 오래 놀았어. 한밤중 잠에서 깼다. 머리가 지끈지끈, 목구멍이 따끔따끔, 온몸이 후끈후끈.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때? 머리 위에 있는 대야에서 할머니가 나타났어. 산할머니가 대야에서 갑자기 나타났어. 덕지야, 요구름 고맙다. 얼른 나라. 할머니가 손을 대줬어. 그치? 대야에서 나와서 손을 대줬어. 아, 시원해.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감기가 싹 나았다. 고마워요, 선녀 할머니. 아이고, 요구름. 이건 진짜 요 그림을 같이 봐야지 정말 재밌어요. 떼미는 거 한번 봐. 떼미는 거 한번 더 봐? 응. 할머니가 요구르트 먹고, 요구름? 요구름 먹고 싶다고 하셔서 얘가 대신 엄마한테 떼를 열심히 잘 믿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얘야, 저게 맛있는 건데 저거 만나게들 먹더구나. 뭐냐? 요구르트요. 요구룽? 이렇게 할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니까, 잠깐만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 때를 물리고 숨이 막혔지만 꼭 참고, 엄마가 때를 밀 때도 눈물이 나는 걸 꼭꼭 참으면서 드디어 짜잔, 요구르트를 사드렸어. 그치? 응. 이 책은 정말 장수탕 선녀님인데요, 정말 정말 웃겨요. 맞아요. 뭐가... 웃겨도 너무 웃겨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고요. 꼭 이거는 그린 그림은 아닌데, 그림을 이렇게 직접 그린 건 아닌데, 요거 아마 찰흙 같은 걸로 뭔가로 만든 것 같아. 종이 같은 걸로. 그치? 직접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백희나 씨는 이렇게 직접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정말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정말 재밌어요. 꼭 네. 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맞아요. 진선 어땠어? 재밌지? 어. 자, 오늘 재밌는 장수탕 선녀님 봤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목욕탕 가서 신나게 나중에 놀아볼까? 그래, 진짜. 아빠랑 또 돌고래 한번 보여줄까 또? 어, 돌고래처럼 수영하는 거 보여줄까? 진짜 돌고래? 응. 근데 저번에 돌고래하다가 다쳤는데. 우리도 나중에 냉탕 가서 신나게 놀자고. 그리고 요구르트 한잔 할까? 나 냉탕 안 갈 거야. 왜? 조금. 콧물 나?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는 안 하잖아. 응. 자, 이제 자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